하지만 달라 꼴란 건지 까란 건지 흔드는 수는 무슨 뜻일까 Tell me about it 그대의 직구가 있다면 또 다른 날 수도 있어 한 걸음 가까이 가면 꽃길에 가시가 피어 그때 넌 날 꼭 하려서 내밀어 hey! 시간 지나서 너를 만나면 나만의 바람이 부딪히나 이 날개를 펼 수나 있을까 눈을 감아 볼래 숨 쉬어 볼래 내가 나를 속이지 않으면 방황하고 나 슬퍼하지 않아야 yeah, oh. 한 걸음 가까이 가면 꽃길에 가시가 피어 그때 넌 날 꼭 하려서 내밀어 hey! 시간 지나서 너를 만나 시간 지나서 너를 만나